yeah. 1, 2, come on, I'm ready. 3, 4, do it, I'm ready. 5, 6, baby, I'm ready.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All Star. 작은 가방 운동화 챙겨 자도 크게 라디오를 높이고 코발트 블루 물결 눈부신 바다 달빛 가득 묻은 작은 섬 야경이 눈부신 도시는 어때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난 너와 나 그곳으로 떠나는 거야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어머 깜짝아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이가 뭐 Oh hello 누워 두 손 모아 소리치면 푸른 하늘이 내게로 와 날아가 보여 상상해 상상해 미래로 가볼까 바람을 타고 새로운 눈빛에 가슴이 붐붐붐 오바의 변했어 우리 둘만의 paradise A paradise yeah. 흑백 영화 같은 하루에 레몬 터지듯 짜릿함이 필요해 지금 당장 널 데려갈게 꿈꿔오던 사진 속 그곳으로 민트 그린 그 바람 가득한 숲속 달콤한 향기의 칵테일 시도를 벗어나 to get to the dream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난 너와 나 그곳으로 떠나는 거야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어머 깜짝아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이건 뭐 Oh hello new world 두 손 모아 소리치면 푸른 하늘이 내게로 상상의 미래로 가볼까 바람을 타고 새로운 눈빛에 가슴이 붐붐붐 오 발견했어 우리 둘만의 paradise 너와 나의 비밀스런 풍경들 언제라도 다시 와주겠니 은하수 아래 밤새 푸른 노래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시간 속에 영원히 네 품에 안기고 싶은 걸 단둘이 순간 잠들고 싶은 걸 지도 외로움 이곳을 꼭 기억해줘 우리들만의 Paradise Paradise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해서 어머 깜짝아 눈부셔 눈부셔 이건 뭐 Oh hello new world 너와 나